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강해는 여덟 번째 시간 하나님을 마주 볼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수건, 우리의 수건, 수건 얘기로 오늘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로 오늘날에 그 베일을 쓰는 사람들은 무슬림 여성들이 대표적입니다. 무슬림 여성들이 외출 때 쓰는 이 두건인 베일은 네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도 몇 종류 있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 설교를 위해서 찾아보니까 쉽게 나오더군요. 가리는 부위와 종류에 따라서 네 종류로 나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니캅이고요. 미캅이라고 하는데 니캅, 부르카, 차돌, 히잡. 네, 이렇게 네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베일이 두 번째 부르카입니다. 전신 다 덮고요. 살은 다 덮어요. 손에도 장갑 끼고 눈도 망사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눈만 내놓는 거죠. 니캅. 니캅입니다. 눈은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차돌인데요. 차돌은 얼굴은 내놓고 전신을 다 망토 같은 베일로 감는 거예요. 그리고 두건처럼 얼굴하고 이렇게 약간 상체 부분까지 가리는 게 히잡입니다. 부르카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들은 얼굴이나 눈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아랍 여성들이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눈만 보여도 그렇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히잡을 쓰면 좀 억울할 것 같고 근데 아랍 여성들은 눈이 커요. 눈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눈이 또 다 비슷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체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 하란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딸들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마음을 두고 라헬을 달라고 그랬더니 7년 일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년 열심히 일했더니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혼 초야를 치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라헬이 아니라 별로 마음에 없던 언니 레아인 거죠. 야, 어떻게 신부가 바뀔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신부는 이렇게 다 가리는데 당시에는 조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유목민의 천막이 두껍고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이 가린 신부가 들어가니까 알 게 뭡니까? 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들여보낸 거죠. 야곱은 억울해서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은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붙인 데서 잘 볼 수 있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렇게 레아가 네 아들을 낳죠. 히브리의 이름은 그 문자의 뜻이 아니라 의미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셨다. 그리고 시몬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레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런 의미. 유다는 비로소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접어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남자인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수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는 왜 수건을 가렸을까요? 왜 베일로 모세가 얼굴을 가렸을까요?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모세가 광채가 얼굴에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눈이 너무 부실까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죠? 그렇다 생각하시면 아멘. 제가 함정이 있을까봐 대답을 못하시는데 네,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게 사실인 것이 입증이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씀을 받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같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두려운 것처럼 그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모세가 괜찮다고 오라고 하죠.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모이니까 모세가 얼굴을 수건을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수건 안 쓰고 그냥 영광의 빛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봅니까? 모세가 수건을 쓰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때는 또 수건을 벗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은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지 않고 벗고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받고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수건을 또 벗은 채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무슨 말인지 딱 들어오세요?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비쳐서 가득했는데 그 빛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들 말로 얘기하면 약발이 오래 안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베일을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왜 바울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면서 정죄의 통치와 그리고 의의 통치, 은혜의 통치, 그것을 구별하여 얘기하면서 왜 이 모세가 수건 쓴 이야기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 살고 있거든요. 그런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도구는 뭐냐면 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됐는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었는지를 선고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이정표와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안내자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그에게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위대한 말씀, 성현들의 이야기가 다 그러한 것처럼 이상적인 목적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사막에서 고립된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와, 이정표다. 오아시스 가르치고 있어요. 이리로 가면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전부 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야, 살았구나. 그런데 150km, 사막에서 150km, 너 물 얼마나 있니? 하나도 없는데 150km 갈 수 있을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있고 얼굴에 빛이 났는데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갈 수 없을 거야. 150km 도저히 갈 수 없어.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서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게 희망이 없다는 거. 이 병 못 이겨. 이 고비 못 넘어간다고. 경험의 법칙이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지난번에도 이겨냈는 걸. 그러면서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역할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은 가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적지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아니라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왜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그 두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담 밖에서 바라보니 인생은 넘사벽. 넘사벽이 무슨 말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어쨌든 애들 말로 열나 힘들다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980년 12월 24일 성탄절 저녁이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요. 당시에 논현동에 있는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하기로 했어요. 노래를 좀 하는 제가 이제 칸타타를 같이 하자, 그래서 연습을 같이 하고, 아, 성탄절 때 칸타타 기대를 하고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조건이 양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겨울 양복이 없었습니다. 양복을 당연하게 지휘자가 입고 오라니까, 그래서 서초동에 사는 저희 누님에게 양복을 빌리기로 했어요.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어쨌든 입고 가면 되잖아요. 약속을 했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누님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였는데, 근데 가서 두드리니까 답이 없어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쪽지도 없어요. 약속을 잊었나? 내가 약속을 너무 오래전에 했나? 그리고 관리실에 가서 물어봤는데 모르겠대요. 차도 없고요. 그냥 교회로 갈까 생각했는데 복장이 없이, 왜냐면 옷을 갈아입을 생각하고 정말 막 입고 왔거든요. 당시에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캐롤이 울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뻥 아니에요. 1980년 12월 24일 서초동에 누가 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왔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그 눈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고 불빛과 굉장히 아름다웠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이미 예배는 시작됐고 누님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두세 시간은 추운 데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춥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스스로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속을 정말 했었던가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약속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으면서 모든 것은 헝클어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외출해서 나갔던 가족들이 하나 둘씩 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야 될 집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혼자 추위에서 떨다가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도 가지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자존감 마이너스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약속이나 했었던가 제가 전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종종 제가 그 악몽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꼭 가야 될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뭔가를 망쳐버리는 그런 트라우마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 안에서 그런 울타리를 보게 됩니다. 울타리가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위험한 벼랑이 끝도 없이 둘러쳐 있어요. 그 벼랑가에 자기는 몰려있고 그 울타리를 넘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암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당신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차 치료를 해주는, 무슨 면역성 강화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걸 알았지만, 그러나 1차 치료를 두 번 한다고 나아지진 않아요.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죠. 수술을 반드시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대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담장 앞까지, 울타리 경계까지, 그리고 벼랑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기서 마지막 조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요? 네가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네가 왕따를 당한 거야, 누가 너를 괴롭히지만 네가 잘해봐, 네가 먼저 잘해봐, 그러면 걔들도 너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절망스러운 이야기예요. 성악을 하는데 노래가 안 되는 학생에게 벨칸토의 이상을 구현해봐. 미니멀 텐션, 미니멀 브레스. 최소한의 긴장과 최소한의 호흡으로 극대의 효과를 노려봐. 노래 잘하게 될 거야.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네가 뭔가 보여준다면 너에게 기회가 올지도 몰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영성의 원리대로 얘기하자면, 네가 자유하다면, 네가 자신을 온전히 부인한다면, 네가 네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뛰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되겠는걸. 멋집니다. 광채가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 자신의 어두운 내면의 관성으로 다시 돌아가섭니다. 그러면 다시 금방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감추기 위해서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이제는. 그러나 안 되는 거래요. 그 다음 이야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받아 안에 들어서니 삶은 축복.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초대받은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성어린 초대장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평소에 곁다리였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는 갑자기 잊어버립니다. 초대를 받은 순간 나는 초대받은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이 원래 표정이 좀 그랬지. 아, 이렇게 정성어린 초대로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네. 초대장에 묻혀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정성어린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자리에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인생은 풍성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 집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먹은 거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잔치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뭐 매일 이런 거 드시고 사세요. 웃기지도 않아. 아니요. 그냥 그것만으로 내 인생이 풍성해져 버린 경험이에요. 예, 좋은 실내화도 그리고 적당한 음악도 적당한 실내 온도도 시간별로 준비된 각종 음식도 장식도 분위기도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고 풍성하고 편안하고 정갈하고 그리고 대화는 주목하고 경청하고 서로 반응하는 대화도 너무나 아득한 거죠. 마지막에는 서프라이즈 선물까지 꼭 맞춰서 모든 것이 다 예상되고 준비된 것 같은 거기에 우리가 갑자기 초대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된 삶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정의 극단적인 사선을 넘고 무슨 클리프행어의 실베스타 스톨론처럼 말이죠. 막 적대적인 벼랑을 목숨을 걸고 올라서 그리고 7인의 독수리처럼 날아서 담을 넘어가지고 그런 불가능한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기치 않은 초대로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 뭐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뭐라 얘기할까요? 너무나 완벽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 다음에 답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이 너무 쉽지 않았을 그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다가와버린 그 초대됨에 벅차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To God hin,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von God her,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대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광채는 내게 있던 것이 아니라 준비된 거였기 때문에요. 그 초대의 생각을 하면 언제나 언제나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초대되었다는 것,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내 인생은 초대되었다는 것, 이것은 제 인생의 자의식을 바꿔놓았고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의 자의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경 캠프를 그저께 어저께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동향조사를 하러 종종 다녔습니다. 동향조사를.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왜냐하면 애들이 요즘 좋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미디어의 홍수 속에 있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이 버라이어티한 이런 세상의 오락 속에서 사는데요. 그런데 괴와서 더 북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야, 인간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해. 근데 니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돼. 그 잠재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니들 미래에는 세대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 우리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이러고 좀 놀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 아이들의 인생이 값없이 초대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요.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고. 너희들이 꿈도 비전도 그리고 비전의 실현을 위한 용기도 죄와 유혹을 이길 힘도 그 주님 안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너희는 그 준비된 자리에 초대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이 약발은 다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베일을 쓰고 성숙한 척. 남자는 울지 않아. 나 여기에서 학교 다니면서 나 고통받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베일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너희들의 베일을 벗겨줄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초대된 인생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삶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은 경이와 감격입니다. 초대된 집안에 가서 밖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잔디밭 못 가꿔서 민들레 영토가 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숱하게 부부싸움도 하고 말이야. 어쩌다가 정원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팔자를 기록하느냐고 했던 사람이 초대돼서 밖을 보니까 남의 집에 가니까 너무 아름다워. 정원이 예쁘네요. 네. 잔디 깎는 기가 좋은가 봐요. 여기서 보니까 세상이 다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니 눈앞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이렇게 한다면, 자신을 비운다면, 교만하지 않는다면, 경건의 능력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자꾸 내 안에 소원이 생겨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 거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게 어디 쉽게 되나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꾸 내 안에서 뭔가가 분명해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유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마주보니 빛이 켜지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스스로 변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자유하고 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점점 더 밝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건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빛은 감추기가 무서울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 얼굴빛은 점점 더 밝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잔치가 끝나간다고 얼굴이 어두워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간직될 겁니다. 빛도 바래지 않는 앨범처럼 간직될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에 양육받은 이들이 갈수록 밝아지는 것을 볼 때 즐겁습니다. 물론 걱정도 좀 됩니다. 저러다가 집단으로 푼수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지만 늘 스스로에게 정죄받으면서 생각하는 갈대가 되어 있는 어두운 갈대보다 손과 발이 즐겁게 움직이는 초대받은 푼수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18절을 그렇게 번역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분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그저 마주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마주볼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가리고 감추고 싶었던 이 수건을 주님 안에서 벗습니다. 나와 내 집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초대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초대받은 자로. 하나님, 넘사벽 탄식하며 살지 아니하고 초대받은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주님에게 주시는 감격을 유지하면서 그 빛 앞에서 점점 밝아지는 삶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그 은혜, 그 축복, 그 초대,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얼굴에서 얼굴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뚜렷하여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점점 더 밝아져서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